Just one 절대 싸우지 않기 Just the two 거짓말 안 나기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자주 사랑한단 말하기 가끔 서운해도 이해해주기 모르는 바